아무것도 아니었지. Yeah. 네가 나를 안아주기 전까지 꽤 괜찮은 놈이라는 걸. 너로 인해 조금씩 알게 됐어. 근데 이건 몰랐던 거지. 이별 뒤에 노랫말들이 이렇게도 참기 힘든 고통인지. 넌 내가 꾸던 꿈, 내가 쉬던 숨, 보고 듣고 느끼고 믿었던 세상이 사라져. What I can do to get back to you. 늦기 전에 돌아갈게. 나를 위해 조금만 열어둘래. Oh, 네가 없는 밤은 너무 길어. 기억 없는 약속이라 싫어. 다정한 그 입술로 날 깨워. 늘 그랬듯 뒤척이고 뒤척이겠지. 그리움과 괴로움 사이 어디도 난 속을 수가 없을 테니. 내가 꾸던 꿈, oh, baby. 내가 쉬던 숨, 내가 쉬던 숨. What I can do to get back to you. Oh, 모든 기억이 아득해져. 간절한 내 의지와는 반대로 아직 그곳에 서 세상.